너를 떠나 지오니 당신이 오는 순간 저 하늘에 나를 따라 지오니 수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 하필이면 나는 고생만 하는 당신 별을 따다 지오니 당신이 오는 순간 저 하늘에 달을 따다 지오니 나는 슬프다